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이 5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수여식에서는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박학철 외 7명에게 후보원사 칭호가 19명에게 교수의 학직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염대선, 국가과학원 실장 김수찬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26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807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.